무렵 거리에 나가 차를 마시면 내 가슴에 아름다운 냇물이 흐르네. 이별이란 헤어짐이 아니었구나. 추억 속에서 다시 만나는 그대. 에고니아 화분이 놓인 우체국 계단 어딘가에 엽서를 쓰던 그녀의 고운 손. 그 언제쯤 나를 볼까 마음이 서두네. 나의 사랑을 가져가 버린 그대.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. 서울 그리움이 남는 곳. 서울 사랑으로 남으리. Won't never forget. Oh my lover, 서울. 너를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고 차 한 잔을 함께 마셔도 기쁨에 떨렸네. 내 인생에 영원히 남을 화려한 주제여. 눈물 속에서 멀어져가는 그대. So 아름다운 이 거리. So 그리움이 남는 곳. So 사랑으로 남으리. Won't never forget. Oh my lover.